또 달렸어 그저 널 닮고 싶었어 미쳤다 또 미쳤다 모든 날 향해 외쳤어 흩어져 사라진대도 혹시 그게 끝이래도 후회는 없어 다 다버렸어 멀어졌어 지쳤어 없었어 어디에도 넌 없었어 불빛 속에 그림자에 그저 홀로 멈춰졌어 단지 꿈으로 남을까 헛된 욕심인 걸까 두 눈을 감아 어서 날 불러 날 파고들어 떠지던 향기 널 들을 수 있어 날 감싸 여긴 어디 난 누구 눈을 떠보니까 너무 평화로운 아침 기나긴 쇼를 봤어 이제 꿈이 아닌 현실 흠이 없는 꿈을 깨니 흠이 없는 평시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꿈 같은 나의 present 원했었던 잃었었던 찾아 헤매던 난 이미 남던 눈을 더 깨어나 이미 완벽해진 나 추락하는 별 뒤도 넌 내 우주를 뒤집어 난 몰랐어 you got my back 다짐했었지 수도 없이 Man in the mirror Upside down Inside out 미쳐 몰랐던 넌 알고 너란 바람 불어